최근 아역 배우 출신 김새론 씨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연예인들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쉽게 묵인하는 사회적 이중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우리는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가? 연예인에겐 가혹하고 정치인에겐 관대한 사회. 김새론 씨는 2010년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과 함께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은 아역배우였다. 하지만 이후 음주운전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고, 이후 생활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는 모습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언론 플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몇몇 유튜버들은 김새론 씨가 착용한 주얼리 등을 근거로 실제로 생활고를 겪지 않는다며 그녀를 공격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사실 확인 결과 그녀가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통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 개인을 철저히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연예인에게는 극단적인 도덕 잣대를 들이대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희생양 만들기 스케이프거링. 현대 사회는 불만과 분노가 많지만 정작 이를 해결할 대상 정치인, 경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대신 상대적으로 반격할 힘이 없는 약한 대상을 희생양으로 삼아 감정을 배출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나 기업인과 달리 김새론 씨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약한 개인이었다. 사회적 불만을 해소할 대상으로 김새론 씨와 같은 약자가 적절한 타겟이 되어 비난의 대상이 된다. 대중은 음주운전 사건 이후 그녀가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려 했을 때조차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조롱으로 답하는 악의적 심리가 작용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정치인들의 부패나 범죄에는 무감각한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은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는 등의 논란에 휩싸여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한다. 이번 김새론 케이스는 어떤 대중이 정치인의 부정부패에는 관대하면서 약자의 사소한 실수에는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리는 기형적인 심리구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강자에게서 받은 자괴감을 약자에게 푸는 전형적인 희생양 만들기 스케이프거링이다. 이러한 심리의 철학적 근원. 1. 대상 전치. Displacement 전위. 프로이트. 대상 전치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 강자에게 부당함을 느낀 스트레스를 그 강자에게 직접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주변의 약한 대상 약자를 찾아 감정을 전가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직접 화를 낼수 없어 가족에게 화풀이하는 경우나 사회적 불만 정치, 경제적 문제 이 많지만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연예인이나 공인 같은 약한 대상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억눌린 분노가 안전한 대상으로 이동하여 표출되는 현상으로 김새론 씨 사례에서도 대중이 정치권이나 권력층에는 직접 항의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낮고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연예인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과 유사하다. 2. 노예 도덕. Slave Morality.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는 도덕의 계부학에서 강자에 대한 열등감과 원한이 쌓여 약자를 공격하는 현상을 설명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이 권력자나 부유층, 정치인 등 강자에 대한 불만을 직접 표출하지 못하고 대신 연예인이나 사회적 소수자 같은 약자를 공격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얻으려는 경향을 말한다. 즉,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은 하지 못하면서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해소하는 것이 니체가 말한 노예 도덕의 특징이다. 김새론 씨 사례에서도 대중은 정치인의 부패에는 무관심하면서 약한 대상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해소하려 했다. 이는 약자들이 강자를 향한 불만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도덕적 위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양의식 The Herd Mentality. 니체 레비너스. 양의식은 개인이 집단에 속하면서 독립적인 사고 없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심리를 말한다. 니체는 대중이 자신의 생각 없이 도덕적 우월감을 얻기 위해 약자를 공격하는 현상을 비판했으며, 엠마누엘 레비나스 역시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집단적 감정에 휩쓸려 개인을 몰아세우는 행태를 비도덕적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대중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군중심리를 통해 약한 대상을 공격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김세론 씨의 경우 대중은 그녀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전형적인 양의식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이 만약 김세론을 마녀 사냥하는 일에 동승했었다면 여러분은 1, 2, 3번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 것 같은가? 김세론 죽음에 대한 반성. 아역 시절부터 눈물 연기를 잘했던 김세론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치인의 부정부패에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관대하면서 연예인들에게만 극단적으로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는 이런 사회적 심리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약자인 연예인에 대한 사냥을 멈추고 강자가 행하는 부당함에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진짜 정의가 아닐까? 아저씨 영화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저씨에게 울며 도움을 청하는 소미의 목소리에 아저씨는 응답했지만 현실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회에 도움을 청하는 김세론 씨의 눈물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약하고 힘이 없어서 들리지 않았던 것일까?